딱 맞지만 마음은 왠지 하나도 좋지 않아. I want you, I need you, 노래 부르지 만 I don't know, I feel bad. 네가 뭔데 축하해 그새 다른 남자 또 만나. 숨에 아직 좀 미래 담아. 난 네가 좋아 하면 그뿐이라고 자꾸 화가 나 baby. 쟤네가 뭔데 왜 자꾸 너만 생각나. 다른 사람 못 만나 원하지 않아. 나 사랑하는지도 미워하는지도 부분이 안가 매일 헷갈려 아직도. I don't know why I feel bad. 네가 뭔데 눈앞에 아정거려. 근원가 팔짱거며 이건 경우가 아니지. 장난치 누구 놀려. 어머 앵간이 좀 매라 해라. 거리에서 빛난 쌍에 떨어본 게 나리. 내가 너에게 못 사준 비싼 베개 구두 대신 싸버린 눈물 젖은 베개. 왜 넌 행복하고 난 불행해. 야 난 건데 쟤네가 뭔데 동네마다 거리마다 애써 찾아다니며 걔네 요즘 안 좋던데라고 일로 자고 찌질해. 난 원래 찌질해. 몰랐어 너도 마찬가지야. 나쁜 기집애. 내가 더 잘할게. 한번 만나줄래. 귀찮게 안 할게. 제발 돌아와줄래. Baby